한 반짝이는 별빛을 내린다. 외로움이 없단다. 우리들의 꿈속에 서러움도 없어. 너와 나의 눈빛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함께 나누자. 너와 나 나의 꿈의 대화를. 외로움이 없단다. 우리 낙비암 목련을 지난 영혼의 계절, 잃어버린 그대의 이름을 불러놓고 나는 부릅니다. 그대의 녹슬을 부릅니다. 슬픈 계절에 우리 다시 만나자. 사랑 지워버리고 슬픈 계절에 우리 만나요. 해맑은 모습으로 해맑은 모습으로 해맑은 모습으로 내 맘마저 바라 Thank you. 일어서 성인은 그리워도 그대 위에 이슬처럼 잊으리라. 고파도 그대 위에 옛일처럼 잊으리라. 밤새워 기도하다 눈물인가 빈물인가 눈물인가 빈물인가. 잠든 머리맡에 가만히 앉아 이 밤을 지키는 날 나는 바람이려고 그대 잠든 모습처럼 가만히 앉아 이 밤을 지키는 나는 어둠이려고 멀리서 멀리서 알가우르라 버려요 날기짓하면서 밝아오르는 아침이 나의 노래 천국의 노래 흩어놓아요 산들산들 불어오는 포근한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사람은 서로 사랑했더랍니다. 개울가 언덕 위에 예쁜 집 짓고 사슴처럼 새처럼 살았답니다. 살았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고 두 사람은 엄마 아빠 되었답니다. 꽃처럼 꽃 나가 웃는 얼굴에 해보다 더 밝은 꿈 키웠답니다. 봄이 가고 여름 가고 가을도 가고 한겨울날 저 산마을 눈이 쌓이듯 지난 날씨 머리 위에도 새록새록 맘몰래 눈이 내리고 눈이 내리고 태어난 아이가 어른이 되도록 사랑으로 잡아주고 받들며 살았답니다. 살았답니다. 대밭에 저절로 우는 새는 내 마음을 알았나 봐. 쓸쓸한 바람에 아득히 밀려 또렷한 그 소리는 잃어버린 그 옛날에 행복이 젖어있네. 외로움에 지쳐버린 내 마음 어떻게 말로 다 하나요? 난 몰라요. 이 가슴엔 아직도 못한 사랑. 저 홀로 우는 여인 Do-do-do-do. 시인은 시인은 노래 부른다. 그 옛날의 사랑 이야기를 그 옛날의 사랑 이야기를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손짓을 슬퍼지며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생각.